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그동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제 서양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뭐 사실 뭐전 세계 주도권을 뭐 서구 문명 쪽에서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뭐 사실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니었고, 물론 이제 뭐 고대 문명의 발현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그 메소포타미아가 약간 빠르긴 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쪽 이제 동양 문화권 쪽에서도 이제 황하 문명이 발생을 했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출발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단지 이제 뭐 금속 기술이 서양이 조금 이제 빠르긴 했지만 뭐 사실 전체적인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서구 문명이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만 해도 뭐 나름 엄청나게 이제 잘 나간 편이었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그약한 1000년가량의 어떤 중세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유럽의 암흑 시대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시기에 유럽은 따지고 보면 동양보다 절대 이렇게 우월하지는 않았던 그런 문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던 것이 이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적어도 이제 과학 기술 그것만큼은 서양이 이제 동양을 추월할 수 있었을까? 예, 특별히 뭐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과학적인 머리가 좀 뛰어났을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밝혀진 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나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 시점에 과학적인 생각들이 그 사회적인 담론, 뭐 여론, 뭐 이런 것을 이룰 정도로 집중이 되었다는 그런 가설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어떤 그 임계치를 넘어버려서 한 단계 위로 확 점프업할 수 있었다. 뭐 이러는 가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면 당연히 이제 유럽의 암흑기, 즉이 중세 시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자, 중세 시대의 시작은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으로부터 시작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몽골 초원에서 지내던 기마 민족이었던 훈족이 먹을 것을 찾아서 유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깬죽깬죽 되면서 그래서 이 훈족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 이 게르만 민족이 지중해 열안까지 이제 밀려 내려오게 된 거죠.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게르만족을 이 천, 그동안 이제 그 1000년 넘게 유지되었던 로마 제국이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두 개의 로마, 즉 동로마하고 이제 서로마로 나뉜 상태에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한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솔직히 게르만 민족이 뭐 엄청나게 강해서 로마가 이제 뭐 몰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뭐 그렇게 강력한 민족이었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몽골 촌놈인 훈족한테 뭐 밀릴 이유도 없었겠죠. 왜냐면 이제 로마는 당연히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게르만족에게 밀려서 몰락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썩을 대로 썩어서 오늘날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그딱 게르만족이 이동으로 살짝쿵 건드리니까 이제 아다리가 그게 맞아서 딱 넘어가 버리는 뭐 요렇게 된게 이제 더 사실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듯이 로마를 이제 몰락시킨 게르만 민족은 이게 몰락을 시킨 이후에 이 제대로 된 제국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게 지리멸렬하게 됐답니다. 그전까지 이제 로마가 구축해 놓았던 이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이어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뭐 사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면 이전까지 이제 로마가 발전시키고 전파했던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이제 야만족이었죠, 그때까지. 결국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유럽의 주류가 된 시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시스템이 붕괴된 그 시점부터 유럽의 문명은 바로 쇠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유럽의 시작이었고, 그약 1000년간 유럽은 이제 암흑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보통 이제 중세 시대 하면 이제 뭐 아드왕 이야기 나오고 뭐 영화, 뭐 애니메이션의 단골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뭐 나름 이제 근사한 이미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뭐 기사 나오고 공주 나오고 왕자 나오고 뭐 이런 거 대부분 이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죠. 뭐 요즘은 이제 판타지 소설의 주요 배경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이 중세시대의 생활상은 영화나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정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로마가 그동안 구축했던 다양한 인프라 역시도 약탈과 뭐 대부분 파괴되고 뭐 당시 그러면서 이제 당시 유럽의 문명 수준은 한참이나 이제 오히려 거꾸로 후퇴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이제 워낙 강력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는 봉건제가 이제 기본으로 깔리면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약육강식 수준의 어떤 폭력이 이런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제 만들어져 버린 거죠. 아주 뭐 일부 귀족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최저 수준의 생활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즘 들어서 중세에도 이제 문명은 있었고 살 사람은 다 살았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중세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유럽 문명의 발전은 거의 뭐 이게 딱 멈춰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역사학자들도 거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시 문명의 수준과 삶의 질은 바로 옆 동네였던 그 이슬람 제국이나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제 동양이 오히려 더 한참 더 앞서갔다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이제 우리 한반도만 해도 이 중세 유럽보다는 훨씬 뛰어난 문화 수준을 이제 뭐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 수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유럽의 중세 시대 때는 이제 한반도는 시기적으로 대충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정도가 됩니다. 뭐 신라의 금관이라든가 뭐 고려의 뭐 청자 이런 것들 지금 봐도 뭐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 이제 제가 선동여왕 에피소드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통일신라 시절에 우리 민족은 멀리 이 이슬람 제국과도 이제 무역을 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라벌에서는 이제 음식을 해 먹었을 때 장작이 아닌 숯을 썼다라는 것이나 뭐 신라의 어떤 금속공예 수준이 매우 뛰어났다는 사실은 바로 이 이슬람 제국의 기록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당시 유럽은 이게 잘못했으면 이 변변치 않은 이 국가체제도 제대로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유목민들만 대충 모여 사는 뭐 대충 그런 동네로 이제 전락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대충 유지하면서 이제 유럽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 근방에 세워진 그 프랭크 왕국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세워진 이 프랭크 왕국은 게르만족의 한 지파인 프랭크족이 만든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이대왕이 엄청나게 이제 뛰어난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랭크 왕국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서 과거 로마 제국에 비교할 만큼의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국왕이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유명한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이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은 이리저리 갈라지긴 하지만 이 갈라진 프랭크 왕국을 각각 이은 나라가 독일, 지금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됩니다. 영국도 사실 이제 독일 왕조에서 분가해 나온 나라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상 유럽의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모두 이 프랭크 왕국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모두 이 카를로스 대제를 자기네 시조라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를로스 대제는 라틴어로 부를 때는 이제 그런 거고 이 독일어로 하면 이제 카를 대제가 되고 이태리어로 하면 샤를마뉴 대제 뭐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카를 대제나 샤를마뉴 대제로 이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제 카를로스 대제는 이제 전 유럽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면서 내심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 있는 문명 제국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정통성을 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당시 게르만 민족의 전체적인 수준으로는 이제 로마 문명을 제대로 수용한다는 게 이제 무리여도 한참 이제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 중세 시대 어찌 보면 폭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종교 집단의 맹목적인 그런 행동들은 어떤 무대포 정신이 투철했던 이 게르만 민족과 로마의 국교였던 그 유일신 사상인 이 기독교가 애매하게 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용, 포용,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교리로 하는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이면서도 뭐 이단 심판이니 뭐 마녀 사냥이니 뭐 이런 미신과 마법 같은 것들도 이제 믿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드왕 이야기만 해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드왕은 기독교를 이제 믿었죠. 그렇지만 아드왕의 주요 가신이었던 멀리는 마법사였던 거죠. 게다가 이제 신을 대리한답시고 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탐욕과 부패는 이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당시의 그 종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종교와는 엄청나게 이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개인의 어떤 신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국가 체제 뭐 이런 거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이제 종교의 부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최초 그 십자군 전쟁의 발단은 뭐 사실 이제 유럽의 동쪽 끝에 있었던 이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제국과의 이제 분쟁으로 시작이 되는데 당시 그 이슬람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유럽의 아주 유럽에서 입장해 보면 변방이죠. 이 변방인 이 비잔티움 제국이 딸로 이제 발전하는 이슬람 제국을 견디다 못해서 바로 옆 동네 붙어 있던 동로마의 그 교황에게 SOS를 때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침 다른 나라의 국왕들과 뭐 유럽의 패권을 놓고 나름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교황이 아, 요걸 좀 잘 이용해서 그때까지 어떤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이제 명목적으로만 이제 나름 인정을 받고 실제적인 힘은 별로 없었던 어떤 교회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짱구를 이제 굴리게 되죠. 이때 만들어낸 것이 이제 바로 십자군 원정이라는 전쟁이 되게 됩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제국의 분쟁을 뭔가 이제 종교적인 분쟁으로 포장을 해서 군대를 모으게 되면 이 군대는 이제 종교적인 목적을 갖게 되니까 교황이 이제 지휘권을 이제 갖게 될 거고 이러면 이제 결국 유럽 전역에 자기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그때까지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았던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영향력도 좀 키우고 또 이제 그참에 부유하기로 소문난 뭐 이슬람 제국을 좀 털어먹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이제 군대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단 십자군에 가입하기만 하면 그 전까지의 모든 죄가 면제된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십자군 원정 내 1차 목표는 사실 이제 이슬람 제국에 속해 있는 기독교의 성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자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이 잘 안 되는 게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제국의 영토였죠. 일단 그 남의 나라 땅을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억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또 워낙 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슬람 쪽에서도 뭐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라이기도 하다는 그런 사실을 당연히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참배를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허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종교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이슬람이란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뭐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만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것 또한 이제 또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제국 입장에서는 설마 이게 뭐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슬람 제국이 이런 방심 때문에 1차 원정을 이제 십자군이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엄청난 재물을 이제 약탈을 하면서 나름 이제 짭짤한 부수입을 챙긴 이 십자군은 어떤 종교적인 처음에 시작됐던 어떤 종교적인 목표 따위는 이제 다 잊어먹고 오로지 이제 이슬람 제국의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원정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차 전쟁에서 이제 유럽 애들이 이제 독하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은 이 이슬람 제국이 이제 방어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매번 거꾸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사실상 뭐 그래서 이제 약탈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같이 십자군을 구성한 연합군 중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점령한 도시에 황금이 좀 많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같은 편인 애들이 또 그 점령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쳐들어가서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약탈을 하기 위한 뭐 이제 뭐가 바뀌었겠지만 뭐 의도가 그래서 약탈 전쟁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그럼 과연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여기서 이 와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태리였습니다. 왜냐? 이 연합군으로 구성된 이 십자군의 원정군이 이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이태리였던 거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도박장에서 돈 버는 인간은 하우스 주인이라는 말이 있다시 이걸 이제 한 번 더 입증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십자군 전쟁이 결국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막강했던 남들의 어떤 교황과 그 교회의 권위가 결국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동안 이제 교회의 폭압에 억눌려 있던 민중들이 이제 슬슬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의 이제 한가운데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의 원정을 통해서 이제 축적한 부가 바로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현재의 유럽이 지금처럼 이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게 해준 과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결국 짠 하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발전시킨 과학적인 지식 위에서 현대 문명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을 축적한 서구 문명이 결국 현재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중세 시대를 이제 지배했던 종교의 힘으로 발생한 이 십자군 전쟁이 결국 종교를 몰락시켰고 또 그 때문에 가히 혁명이라고 부르는 근대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아주 참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뭐 이 사물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과학과 철학은 비슷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과학은 주로 이제 실험과 관찰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사유와 직관에 의존하는 순수 철학과는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만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과학은 가장 이제 논리적인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수학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이태리에서 근대 과학 혁명이 시작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은 학문이라는 위상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이제 허섭한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가 이제 신학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철학,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과 철학에서 이제 사물의 본질과 어떤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바로 이제 자연철학이 되었고, 이 자연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성한 분야가 바로 이제 천문학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신이 창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근사하고 신비로운 물체가 바로 별이었고 또 이런 별들의 운행과 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신학과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였던 거죠. 때문에 이제 천문학은 자주 이제 종교의 그 교리와도 연결이 되곤 했죠. 때문에 이제 다소 이상하게 보이거나 억지스러운 것조차도 교회의 어떤 힘이 강력했던 이 중세 시대에는 다른 의견이 제시될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교회의 힘이 약화되고 이제 이빨이 잘 안 먹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부를 축적한 지식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그 논리적인 허점을 갖고 있었던 종교적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지식인들이 르네상스 시기에 집중이 되면서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사회적인 담론, 즉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로 지식인층 다수가 이제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이제 시너지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근대과학 혁명의 기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앞뒤에 어찌됐던 간에 그 과학적인 발전이 그 현대 문명을 좌우한다는 것만큼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몇명과 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나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아들에서는 앞으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서구의 어떤 이런 과학 문명을 대폭 발전시킨 이 위대한 과학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갈릴레이, 뉴턴, 뭐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의 인물들의 이름들은 뭐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업적이라던가 이건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아들에서는 조금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어찌 보면 이제 잘못 알려진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아들이 특유의 약간의 그 다른 시각을 곁들인다 그러면 우리 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도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건 뭐 처음 그 사설을 무지하게 장황하게 제가 늘어놓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약간 애매해졌네요. 이제 바로 이제 인물 소개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딱 끊자니 또 조금은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이번 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대 과학의 혁명은 이전까지 이제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전해 내려왔던 이 천문학이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천동설하고 이제 지동설의 논쟁이 되죠.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의 주인공과 연결이 되니까 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제 천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주장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아리스토텔레스 혼자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당시 그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제 양반이랑 같이 만든 그런 이론입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는 그야말로 뭐 넘버원 짱이었죠. 그야말로 최고였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이 천동설이 거의 뭐 2000년이 넘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전혀 없었냐? 그건 아니었죠. 당장 이제 그리스 시절만 해도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이제 철학자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이제 눌렸는지, 뭐 짬밥에 눌렸는지 어찌됐던 뭐 얘기만 잠깐 했다가 이제 찌그러져서 금방 이제 사장이 되고 이제 말았죠. 그래도 이제 언더그라운드 쪽에서는 나름 이제 명맥을 쭉 이제 이어오기는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르키메데스나 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도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동설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중세 말기쯤에 이르러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다시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솔직히 이제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이제 못했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요 정도의 이슈를 제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천동설하고 이 지동설은 둘 다 이제 모두 철학적인 어떤 직관 뭐 이런 거에 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뭐 천동설의 근거를 보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이제 해와 달 그리고 이제 밤하늘의 별이 모두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뭐 이 정도에 뭐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 별똥별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물체가 땅, 그러니까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구가 우주의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는 그런 그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이 지구를 기준으로 모든 별들이 도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아주 그럴듯한데, 사실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이제 적도 근방 제일 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시속 약 1600km 정도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하지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의 이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는 무려 이게 마하 30 정도 됩니다. 이 지구상의 이제 어떤 교통수단, 아니 뭐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보다도 훨씬 빠른 이런 정도의 속도죠. 이건 뭐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체감하는 건 그렇다고 해도 뭐 이 정도의 속도라면 이 원심력도 이제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실 이게 뭐 기본 물리학? 물리학도 아니지, 그냥 물리죠, 물리. 아무튼 이제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모든 별들은 그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동설이 확립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관측 기록들이 이제 뭐 쌓이면서 천동설로는 이제 도저히 영원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관측되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류를 잡기 위해서 다시 어떤 새로운 이론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론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누더기 투성이 어떤 애매한 이상한 이제 그지 같은 이론이 이제 되어버리게 되고 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자연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었을까? 정말 위대하고 지구하고 절대적인 신이라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제 바로 지동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지동설은 역시 이런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면 이 복잡하게 꼬였던 이 천동설보다는 설명이 쉽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이제 지동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보니까 이제 별들의 어떤 움직임을 가장 이제 완벽한 도형인 원으로 가정한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실수였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계 행성들은 거의 이제 원에 가까운 타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타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관측 결과와는 지동설과도 약간 이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제 살짝 애매해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다시 지동설을 이제 주장했을 때는 보다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이 지동설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결국은 이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사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 바로 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까지의 천문학적인 관측으로도 금성과 수성은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 궤도 안쪽에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하게 관측이 됐던 거죠.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금성이 같은 쪽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성이 좀 크게 보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성이 지구 반대쪽에 이제 멀게 있을 때는 작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금성은 언제나 이제 크기가 비슷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성이 지구 안쪽 궤도를 돌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때에 따라서는 마치 달과 같이 초승달 같은 모양으로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이게 동그란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거는 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당시 관측 기술이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당시로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동설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제 달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동설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중심은 바로 태양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근데 달은 아무리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지구에서 이제 제일 가깝게 돌고 있는 이 달은 당연히 상세한 관측이 가능했겠죠. 그 당시에도. 이게 뭐 아무리 봐도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달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명확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수많은 별들은 다 태양 주위를 도는데 달은 유독 얘만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걸까? 아, 지구가 특별해서? 아니면 뭐 달이 특별해서? 그래서 달만 지구 주위를 돈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별들도 사실 가까이 있는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리버리하게 이제 답변을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태리의 한 수학자. 그는 아주 명확하게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지구의 공전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지구의 공전을 입증하는 갈릴레오의 설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